살을 닮은 사람, 날 깨우는 사람, 눈물로 고이는 한 사람, 한밤중에 그리운 사람, 간신히 잠들며 꿈에서 늘 만나는 사람. 두보를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. 그대 사랑하는 날부터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. 새벽 안개를 닮은 사람 두 눈에 스치면 이슬로 맺히는 한 사람, 저는 너흘을 닮은 사람, 내 하루의 끝에 언제나 마주하는 사람. 두보를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.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. 꿈이 아니길 바래.